저체의 붉은 단기를 높이 치켜들고 수령의 유은 관철전 단종책 옹유전 인민복무전에서 열혈토사가 되자. 제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이고 단중앙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초급당 조직들을 단종측 관철의 기본 촌포진지로 더욱 강화해 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제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 회의가 12월 2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전날에 이어 2일 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해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에 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지도 밑에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를 모시고 개막된 전날 회의를 통하여 당제 7차 대회 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초급당 위원장들의 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 깊이 간직한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 전투단인 초급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각급단의 초급당 위원장들이 자기 단위 당 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토론들을 계속했습니다. 고산과수종합농장 송북분장 초급당 위원장 신홍수, 텔레비전극 창작사 초급당 위원장 최영철, 신성촌 절도분국 종치부장 리은철, 상원세미투연합기업소 당위원장 최영, 18호 수산사업소 초급당 위원장 윤태관, 금속공업성 초급당 위원장 김순칠, 장성신여공장 초급당 위원장 여인남, 조산군당 위원장 리태코, 단춘시인민보안부 종치부장 위광록, 전리마 타일공장 초급당 위원장 박대훈, 검도광업연합기업소 제3손광장 초급당 위원장 오철근, 길주군인민위원회 초급당 위원장 김만철, 기남목장 초급당 위원장 라인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공무보수부문 초급당 위원장 김영철,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초급당 위원장 김남진, 남양지염소 초급당 위원장 리광호, 온천군 영반농장 초급당 위원장 김수일 등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기총조직인 초급당을 수령결사옹이 당정책결사관철의 틈틈없는 신념과 구람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된 강력한 전투대오로 당중앙연의 뜨락과 이따위는 혁명의 전초기지로 다져나가는 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 총화했습니다. 그들은 초급당 조직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언 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들어주이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새로운 조선속도 말리마속도 창조를 위한 용적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킨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고산과수종합농장 송북분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뜻대로 당일꾼들이 경야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 관철을 위한 돌격전의 앞장에서 한몸 내대며 대중의 혁명적 요리와 장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예년에 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했습니다. 전투장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에 전령아 우리를 지켜보라, 사과 향기 속에 원수님 모실 그날을 위하여라는 표제를 단 직관 손전판을 세워 정업원들의 혁명적 요리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당세포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과수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밀고 나갔습니다. 초급당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당제 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과일 생산에서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고 거산 땅이 생겨 처음 보는 희한한 사과 바다에 경야는 원수님을 모셨으며 거산 과수종합 농장은 당 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용 단위의 용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당정책을 자막대기로 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고 중심고리를 찾아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의전에서 기적을 창조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당연회의 사업경험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당제 7차 대비해드리는 자랑천 노력적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축하 전문을 받아하는 기업소 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노동자, 기술자, 일꾼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을 논리 속에 선전하여 본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 사업을 진행했으며 뒤떨어진 단위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교양 사업을 짜고들어 누구나 솔비 원상복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말리마속도 창조운동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설비관리 경험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려명거리 건설과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었으며 지난해보다 25만 톤의 세멘트를 더 증산하여 당제 7차 대회가 열린 올해의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저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혁명가업 수행에서 돈의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데 당사업을 지향시키고 복종시키는 과정에 당생활의 모든 고리가 과학연구사업과 밀접히 결부될 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당의 의도에 맞게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했습니다. 첨단을 돌파하며 힘차게 내달리라고 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언과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받들어 과학자들이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도록 당세포위원장들이 정치사업의 도수를 높이고 당원들의 창조적 요리를 적극 발동시키기 위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수많은 과학연구 성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청년농명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주이고 청년들을 믿고 큼직한 연구과제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 쪽으로 적극 밀어줘 그들이 국제무대에서도 주체조선의 청년과학자들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도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자기 단위 초급당 조직을 수령결사옹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는 충정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다져온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수령결사옹이를 제일 생명으로 내세우고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도록 하는데 당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온 단천시 인민보안부 정치부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수령결사옹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면서 수령보위의 전 조선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했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인민보안기관의 송스러운 사명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야는 최고 사령관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인민보안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어 포그로물에 잠긴 수백 세대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보위한 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천리마 타일공장 초급당 위원회에서는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지고 나감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이 확립되고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으로서의 용해를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구호들을 천연화강 속에 크게 새기고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실을 더 정중히 꾸렸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모자이크 영상 작품을 모시고 현지지도 사족비를 건립하는 사업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현대판 종파군자들의 모해로 해임까지 당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투쟁한 경험은 혁명적 신념을 저버리면 죽은 목숨이며 정업원들 속에 혁명적 수령관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서는 단 한 걸음의 양보도 0.001mm의 트팀도 없어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참가자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었습니다. 개남목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볼멸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는 것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주이고 당쪽 지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령도업적 단위답게 먹장의 면모부터 이를 신시키기 위해 돌격대를 묻고 당원들에 대한 분공조직을 짜고 들면서 당 쪽으로 적극 떠밀어줘 불과 넉 달 만에 분장의 동지 큰 10여 개의 집짐승 호동자를 정신이 번쩍 들게 변모시켰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근 100개의 집짐승 호동들에 대한 개건보수를 전부 끝내고 소금밭과 소속해 생산기지, 배암목의 공장과 휴양소를 새로 일도 세운 것을 비롯하여 목장에서 이룩한 성과 속에는 정업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한평생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실천과 충정의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온 조급당 요원 내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역사적인 장성 연속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말했습니다. 황금산의 사회 역사를 펼쳐주시고 지방공업 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당중앙의 순간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생산장성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진 장성신료공장 조급당위원회의 사업 경험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명상품 명제품 개발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 정업원들이 새 제품 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했으며 새 제품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제도화하여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질 좋은 산과일 가공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일반화함으로써 정업원들 속에서 무려 100여 건의 발명과 창의 고안 기술혁신안들이 창안 도입되어 황금산 상표를 단 공장의 특색 있는 산과일 가공품들이 인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조선군당위원회는 초급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고 자강육제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감으로써 산골군을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살기 좋은 낙원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초급당 위원장들과 당원들을 선봉에 세워 지방공업 공장들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백여리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를 단 12일 동안에 끝냈으며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주민 세대들의 조명을 보장하고 주요 단위의 전기 난방화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자연 흐름식 수도화와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농장들의 대열을 늘렸으며 군 소재지의 면모도 완전히 일신시켰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야전용의 일꾼이 되어 현장 지도, 현장 총치 사업을 화선식으로 박력 있게 벌리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생산자 대중을 이끌어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기조과 위운을 창조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18호 수산사업소 저급당위원회에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대한 조선노동당 미원장 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정업원들 속에 깊이 새겨주는 데 모를 받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셨던 현장에서 공개당 총회를 열고 일꾼들과 정업원 가족들 모두의 가슴마다에 당정책 결사관철의 각오를 새겨주었으며 어느 전투 현장의 지휘처를 정하고 조항과 조건에 맞게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했습니다. 들끓는 현장에 접근시킨 당 사업이 그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어 당 앞에 결이 다진 물고기잡이 목표가 빛나게 넘쳐 수행됨으로써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로부터 18호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르광들은 일부 사람들처럼 당 정책을 교과서의 체계를 외우듯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록과 피와 땀으로 결사관철한 전위투사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아놨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공무보수부문 적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일꾼들이 언제나 들끓는 전투현장에 들어가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어 주체비로 생산 종상화의 동험을 높이 올려나가도록 하는 데 힘을 넣었습니다. 비료 생산에서 제의를 걸린 대상 건설을 청정의 70일 전투 기간에 끝내야 할 과업이 재개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부를 현장에 정하고 정치사상 사업을 첨입식으로 들이대어 건설을 앞당겨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수백도 시간 넘는 노석에 초급당 위원장부터 남 먼저 뛰어들고 모든 당일꾼들이 야전용의 지휘 송원이 되어 실천적 마법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비료 생산 계획이 넘쳐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일꾼들의 이신작측이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당사업을 현장정치사업,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으로 방향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대회에서는 현식의 일부 단위들에서 초급당 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편향과 부족점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고 호상 비판들이 신랄하게 진행되었으며 결함들에서 교훈을 찾고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이 도의되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들어주이고 기충 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강하게 비판되었으며 인민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특수화하면서 덕단과 전행,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 등에 대하여 특별히 각성을 높이고 위험시할 때 대하여 강조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해 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당 결정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결함들이 비판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초급당 위원장들이 신념이 똘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과 당 정책을 어느 하나도 똑똑히 관철할 수 없으며 자기단의 사업을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각오가 부족하고 패배주의, 형식주의, 여령주의, 보신주의에 빠져 안 자뭉개면 당 정책 관철에서 뒷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교훈을 새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초급당 위원장들이 재구세를 하지 못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성활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당의 용도업적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비판되었습니다. 호상 비판들에서는 일꾼들의 어깨 위에 당 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고 하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지 못한 데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일꾼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지 못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약동하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 일꾼들이 경직된 사고방식과 구태우연한 일본세를 버리고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갈 때만이 당의 권위를 철저히 옹이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안아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강조되었습니다. 비판 토론들과 호상 비판들을 통하여 전당의 초급당 조직들을 조직력과 집행력이 강한 전투 단위로 튼튼히 꾸리고 초급당 위원장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세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초급당 조직들을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경로를 열어나가는 화력중대로 내세워주신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 정책 관철의 직접적인 조직자, 선전자, 집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맡은 단위를 서령결사옹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초기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아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